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화요일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말부터 어제까지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노동사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필수노동자보호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필수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필수 노동자.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환경미화원, 상담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 노동자는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재택근무, 비대면 체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필수 노동자들은 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산재 위험, 장시간 노동, 코로나 감염 위험, 과로 위험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코로나 상황 이전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노동 환경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들은 필수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부당함에 맞서 파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 사망, 배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회는 필수 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기 시작했고, 실제로 택배 기사들을 응원하는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의회에서는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은 올해 2월 성동구 필수 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까지 완성했는데요.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도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잇따라 만들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필수노동자보호법이 가결됐습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한 총 5건의 법안 내용을 단일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필수노동자 대신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특수고용노동자나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필수 업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불명확했던 필수 노동자의 기준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필수 노동자를 위한 지원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받았고 저평가받았던 필수 노동자들의 삶. 필수 노동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그들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만 합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만으로 당장 필수노동자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으로 법안이 잘 실행되고 그에 따른 사회의 인식 변화도 따라주어야겠죠. 필수 노동자의 삶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윤 교수는 중요한 노동인데도 우리 사회에서 저평가됐던 노동,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존중해야 진짜 노동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라디오가 지향하는 사회죠.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진정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